그게 넘치던 네가 고맙던 그 시절이 생각나. 가장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때 이별을 마주했어. 내게 처음 넘쳐서 미안했어. 잡아둘 순 없는걸. And can you smile? 네가 원하잖아. 네가 바라잖아. 내 맘만으로는 널 잡을 수가 없는가 봐. Here. Would you want you?